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대자연 개조에 젖삽을 뜨신 이른돌 기념 중앙보고회가 20일 평양의 보통강 개수공사 기념탑 앞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김용진 내각 부총리, 관계부문 일꾼들, 평양시안의 근로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보통강 개수공사를 발기하시고 주체 35, 1946년 5월 21일 착공식장에 나오시어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었으며 몸소 대자연 개조의 첫삽을 뜨시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 땅은 식민지 사회와 준엄한 전쟁이 남겨놓은 혹심한 폐허와 파괴의 흔적을 말끔히 가시고 살기도 좋고 일하기도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전변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자연 개조의 역사적 위업은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용도 밑에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빛나게 계승 발전되었다고 하면서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리하는 원수님의 국토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대자연 개조 사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며 국토관리 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